이제 다시 싫어 그런 것도 싫었네 이제 다시 싫어 그런 것도 싫었네 변해버린 그대여 왜 그런지 알 수 없네 다시 싫어